영광입니다. 아 진짜 태근 형도 이게 신문을 뵈니까 네. 성형의 포스가 예. 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이 얼굴 크기가 확대되죠. 아, 확대도 돼요. 상훈 형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보니까 좋고 예, 기대가 예. 많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동기지? 어 성수학당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주여 아버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아 주여 아버지. 네. 아버지, 어떻게 된 주여. 아 너무 좋은 선배님이신데요. 네. 아유, 장은비 자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어떤 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아, 네. 예, 예. 무슨 기대가 많이 돼요. 예, 네. 박보듯한 어떤 표정과 예, 예.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반장입니다. 아, 예. 잘 지냈어요? 예. 네. 네. 네,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새로운 그. 예, 오, 김상훈 뭐냐? 학생은 어디 갔어? 예, 상훈이는 좀 잠깐 양호실에 갔고요. 양호실. 어, 몸이 좀 안 좋은가요? 예, 어. 오늘 예, 동기랑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예. 잘들 지냈죠? 예. 네. 예. 잘들 지냈다는 게 뭐예요? 그,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데 네. 복습을 하면서 지낸 게 잘 지낸 겁니다. 아, 네. 네. 성수학당 시간에는 항상 영적으로 대답을 아, 준비하도록. 아, 자, 우리 지난주 공부 한번 복습하고 네. 지나갑시다. 요한계시록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가는데 공부할 만하죠? 네. 대답이 흔쾌히 나오질 않아요. 자, 지난주 공부 내용 뭐 했습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선생님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죠, 지난주? 그 용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했고요. 네. 그 용이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네. 자, 우선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쟁. 그렇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개념이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걸 선생님이 물었었죠. 네. 이제 확실히 기억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전쟁의 개념이 뭔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살펴봤더니 이 전쟁은 사탄이 참소하는 거. 그렇죠. 누구를 참소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소. 이거를 우리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제 기시록 강의 중에 문학적 표현으로서 뭐라 그런다고요? 전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참소를 함으로써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감을 갖게 네.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이 쫓겨나요, 하늘에서. 결국은 쫓겨나는데 아직 말일 때까지 종말과 말일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종말은 쭉 진행되는 거고 말일은 딱 피니쉬 되는 날. 이 중간에 들어온 학생이 대답을 아주 정확히 했어요.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 그래요? 네. 네. 대부분 그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겠죠. 근데 사고치고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민 학생은 사고치고 오는 학생 같지는 않고. 성경학당에서 사고쳐가지고 성서학당으로 온 건 아니겠지. 자, 종말은?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고 말일은 말 그대로 D-Day 정해진 어떤 그 마지막 날을 말일이라고 하죠. 이때까지 사탄이 교회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네. 이겼기 때문에 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 공부의 이제 첫째 개요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5강 싸우려고 서 있는 용.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그 지난 시간에 다 하다만 부분을 좀 마저 공부할 텐데, 자, 우리 저쪽에 정은비 학생부터 13절부터 한번 옆으로 좀 한 절씩 읽고 지나갑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상 그 이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13절서부터 17절까지 12장 이 내용을 좀 한절 한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3절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잘 보세요. 용이 자기 땅에서 내쫓기죠. 네. 내쫓기는데 이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내쫓기는 네. 것이. 그런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누가 박해를 해요? 용이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보십시다. 두 번째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네. 여자가 박해받던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기간은 어느 정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거 한 때, 두 때, 반 때는 1년 6개월. 예. 자, 한 때, 두 때, 반 때. 요거는 합하면 3년 반. 3년에다가 반 때니까는 3년 6개월. 6개월을 말한다. 계시록에서. 네. 요거는 계시록에서 한시적인 기간을 숫자적으로 문학적 표현을 한다. 네. 네. 뭐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아 문학적 표현이다. 그런데 네.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실지가 그래요. 네. 실지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를 이용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자가 광야로 피하여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요. 자, 이게 14절 내용이고 15절을 또 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성경 표현해 봤더니 뭘 봤는데요? 우리 김동균 학생. 양육. 그렇죠. 양육. 대답 도와주기 없게요. 네. 자, 양육을 봤죠? 네. 이 개념을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우리 저기 정중훈 학생 한번 읽어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자,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뱀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리워야단 또는 뭐라고요? 용, 이 전부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자, 뱀이 뭘 토해요? 물을 토해요. 그래서 이 물을 토하는 의도가 뭔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15절 떠내려가게. 예. 네. 그러니까 해하려는 거죠.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한다. 이런 것도 이거를 문학적 표현이죠. 그 의미적 표현이지 이게 사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해하려 한다. 글씨 다 알아보겠죠? 네. 예, 예. 뭐 익숙들 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여고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16절. 16절을 저 우리 오태근 학생 읽어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아, 또 이거를 땅이 어떻게 해요? 도와서 흡수를 하네요. 땅이 물을 삼켜. 삼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쪽에 우리 장은비 학생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12장은 전체 구도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끝나죠. 근데 용과 누구의 결국 싸움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여자요. 여자. 남은 자. 예? 그래서 용과 남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그림이 구도가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저게 뭘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용이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다 모래. 바다 모래 위에. 그래서 여기 바다가 등장하고 모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걸 또 누가 아주 쓸데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저건 바로 이라크 전쟁을 얘기하는 거다. 호두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세대주의의 그 비슷한 아류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역사적인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때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성전으로 뭐 이해해가지고 누가 그런 그 잘못된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전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자, 지금부터 이 간단간단한 오늘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성경 참고 구절을 살펴가면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13절 잘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 저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얼핏 듣는 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를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사실 대안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오태근 우리 반장이 여기서 성경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 사상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자녀를 낳다 할 때 여자가 낳는다고 말하질 않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에도 보면 여자가 등장을 해요? 남자가 등장을 해요? 남자. 그렇죠? 송태근이 송은택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최연이가 송은택을 낳고 이렇게 묘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개념에는. 근데 여기에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할 때는 방금 우리 오태근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상이 메시아.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입은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보통 누구의 아담. 아담. 아담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첫 아담은 죄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되면 죄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 안에서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원인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를 대속할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남자의 혈통을 통해 나질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몇 가지 잣대가 있는데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래서 따라야 될 하나의 모델적 선생으로서 이해를 하는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운동가로 이해를 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우리 반장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맥락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 있고, 이건 단지 학설이 아니라 신학적 이론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맥락에서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말은 바로 교회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이해를 해야 문맥상 맞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왜 그러한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1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메시아, 또 하나는 메시아가 머리가 된 교회.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쪽이 맥락상 맞다? 교회. 그렇죠. 교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맥락상 맞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이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쫓겨난 용이 박해를 한다. 박해를 한다. 그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메시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메시아가 머리가 된 뭐예요?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문맥적으로 여기서는 메시아를 단도직입적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메시아가 머리가 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논증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박해를 해요. 어떻게 박해를 하나?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어떤 보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누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누가 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성경에서 우리 지금 방금 읽으신 우리 김동균 학생 잘 보세요.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보호를 의미할 때 독수리 날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보호의 손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14장을 다시 보세요. 14절. 오늘 그 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교회. 예. 네, 교회.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상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과 방불하다는 얘기입니까? 광야. 아, 무섭고 전갈이 있고 낮과 밤에 변화와 추위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라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말해요.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자,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듯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자,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박해가 영구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는 고통, 한숨, 끝 모를 것 같은 모든 환란들이 영원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다 헛되다. 지나 간다. 가미로라. 전도사는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예, 헛된 것도 맞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아파도 다 지나가게 됐어요. 언젠가는 김상훈 학생이 돌아올 거예요. 양호실 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아프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양호실 선생님이 예쁘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네, 또 쓸데없는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원히 돌아다니질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기간에 거기서. 자, 그런데 왜 그거를 양육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광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한시적으로. 예, 양육했대요. 예, 한시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예? 고난이 한시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은 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저렇게 어떤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에 또 다시 그런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다는 것 같아요.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예. 네. 조금 설명이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기서 독수리 날개 밑에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그 환란은 한시적인데 양육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 자체가 양육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광야는 가장 처절한 환경이지만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보호받기는 기댈 것이 없는 공간이 영역이 시간이 광야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어쩌면 은총의 시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고 사모했던가,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었던가.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었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빌드업 시킨다고 말,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시선이 계속 집중되도록 그걸 가장 확실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광야. 모든 것이 갖추어진 데서는 그게 안 돼요. 진짜 솔직한 말로 애라도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 한마디라도 부모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형들하고 상담을 가끔 해요. 그건 되게 상담이 편안한 상담이 없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담이거든요. 목사로서 상담은 하지만 제 그 속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걔가 집사님 선생입니다. 집사님이 걔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속 썩이는 팩트만 보지 말고 얘가 나를 영적으로 지금 길러내고 있구나. 이런 이면적 생각과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 썩인다고 애 때문에 애만 잡을 게 아니라 아우 얘가 날 길러내느라고 얼마나 얘가 애를 쓰고 몰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복선이라 그랬는데 그런 복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늘 있습니다. 그게 광야라는 참 독특한 공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결한 교회가 어딜 것 같아요? 남쪽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지하교회예요.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네? 거기는 무슨 엄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신앙의 전부예요 거기는. 네. 그것만큼 정결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북녘의 지하의 성도들 성경 한번 편안히 못 읽고 예배 한번 편안히 제대로 못 드리고 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광야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만 이해되던 문장들을 하나씩 풀어서 엮어보니까 이게 계시록이 먼 훗날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대답을 내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럼 14절까지는 됐어요 이제. 15절. 근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아까 뭘 토한다 그랬어요? 물을 토한대요, 물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이 갖는 이 성경 전체 의미가 뭔가를 어떤 영적인 그 영해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용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몇 군데 우리 찾아보십시다. 누가 시편 144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찾았으면 누가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자 거기 지금 보시면 물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등장을 해요. 어떤 해를 끼치는 존재로 해요. 등장을 해요. 해를 끼치죠. 맞죠? 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18편. 18편 열어서 누가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 창수가 뭡니까? 물. 물이죠. 그렇죠. 예,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예, 여기서도 물이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로 지금 등장하여 묘사되고 있어요. 위협하고 해롭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 또는 물 할 때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현장을 얘기해요. 항상 이걸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물이 파고가 높은 걸 인생의 풍랑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성경에서 많죠. 네. 그래서 물은 성경에서 일관된 용례가 뭔가 봤더니 성도들을 위협하고 해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오늘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런 이제 성경적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2장 아까 15절을 저기 우리 장은비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서도 물을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은 성도들을 교회를 한번 흔들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있죠 분명히. 네.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동균 학생.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아주 이면적 그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쏟아내지는 물을 뭐가 삼켰어요? 땅이 삼켰어요. 땅이. 자 그러면 이 땅이 물을 삼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여자를 도왔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을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넘어갑니다. 민수기 16장. 열어서 누가 읽냐 하면은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요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 노정 중에서 제일 그 힘들었던 사건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어요. 그렇죠?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는데 많이 죽습니다. 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땅이 여기 지금 보세요.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이러한 것들을 삼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으로써 누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의 권위와 오미하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물을 삼킨다는 말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정결케 만드는 수단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땅이 물을 삼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실 때 구약에서는 땅을 입을 열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삼켜내는 또 땅이 입을 벌려서 모든 걸 토하게 내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참고 구절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다 찾을 수는 없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맥락에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2장 16절을 보시면 땅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거는 이제 앞으로 13장을 여는 서론 구절로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13장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13장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용은 그러한 땅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해하려고 시도했던 물들을 삼켜버리고 그 광경을 교회로 하고 목독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서로가 인정하고 보게하고 확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예. 17절의 광경은 오히려 더 자세를 고추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응원군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17절의 내용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이 바다 모래 위에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서 있는 용의 그 기가 막힌 정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용의 정체. 다음 시간에 이게 용의 눈물도 나오고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이놈이 지금 여자의 남은 뭐예요? 후손. 근데 이 후손들을 두 가지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첫째는 여자의 남은 후손이 어떤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요. 교회인데 거기 지금 17절에 보면 설명이 돼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죠?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증거의 증거를 가진 자.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구주로서 요 두 가지 확정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 서론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복습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뭐였는가 봤더니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너 김동균 죄인이야. 장원비 너 죄인이야. 사탄이 이걸 자꾸 해요. 정죄감을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고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 앞에 법적으로 우리는 모든 전과가 말소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사실 전과 말소된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전과 말소된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인은 남아있잖아요. 네. 기록만 말소되는 거지. 그런데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전과를 말소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증거를 가진 자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같이 죽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우리에게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이게 여자의 남은 후손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탄이 그걸 계속 싸우려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공격을 해댈 겁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더 큰 싸움을 몰고 올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 더 큰 싸움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진리전쟁입니다. 매우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속기 쉽게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 정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내부 속에 아주 비슷하게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섞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 못하게. 그래서 뭐 다 십자가 얘기하고 다 성경 얘기하는데 섞어놓는 거죠. 살짝 끼워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편견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편견을 안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이 붙잡혀 있어요. 그게 어떤데 그 편견이 굳건한 문화로 형성을 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그 편견이. 아닌데 성경은 전혀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문화가 이어지고 축적되고 쌓아져 내려오면서 편견을 갖게 만들어요. 사람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조금 우물쭈물하면 제번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튀어나오냐. 저것도 저 아줌마다 아줌마. 그래서 이제 차를 비켜가지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 20대 청년이 막 이제 운전면허 딴지 며칠 안 된 청년이 앉을 수도 있고 또 멀쩡한 아저씨가 앉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잘못된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성경은 사탄들은 자꾸 성경의 일부만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편견에 꽉 붙잡히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조명이 이 교실에 조명이 다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우리가 분필도 집을 수 있고 글자도 읽을 수 있죠. 네. 근데 이 조명 딱 오프돼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듬어서 깨지고 코피 터지고 멍들고 자빠지고 이런 불상사들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는 모든 편견을 내려놔라.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아직 남아있거나 또 혹시 뭐 따질 게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그 아까 처음에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측면이 이제 그 메시아보다도 교회라는 측면이라고 하시는 것은 요 12장 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이렇게 우리와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참수해서 네. 이런 배경에서부터 끌고 오는 어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따로따로 배워서 그런 거지 그 맥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교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 추론이 그 근거가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시아는 아이란 말이냐? 이걸 따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자세히 말하면 구분할 수 있는데 이 12장 전체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맥락상 네. 맞다. 지금 내용도 보니까 네. 이걸 교회로 봐야 맞겠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 안에서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 응당 그렇지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것이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인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계시록을 보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긋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거냐, 그건 예수가 감당해야 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어떤 개념은 두 개도 세 개도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문맥에서 요거는 어느 쪽 해석을 택할 것이냐는 이제 성령님의 몫인데 그건 맥락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일 수밖에 없어. 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십일조를 드림, 2번 금식을 함, 3번 불의를 행한 것을 회개함, 4번 성전에서 기도함.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